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 총이 3월 29일 서울을 비롯해서 11개 지역에서 일제히 결의 집회를 가지고 로동민중이 주인된 새 세상 평등사회를 세우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, 비정규직 철폐, 재벌체제 해체, 로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습니다.